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우리 12절만 적어놨는데요. 좀 내용상 11절, 12절, 13절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겠죠. 또 하나는 무슨 성경일까요? 에스더 성경. 그렇죠? 룻기와 에스더가 여성의 이름을 가진 유일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글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왕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후지 않습니까? 즉 어떤 의미에서 귀족이고 그 당시에서는 가장 성공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에스더서는 그나마 조금 기록될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룻기서만큼은 조금 더 이상하지요. 왜요? 룻은 태생적으로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었고 또한 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과부요 이방인이면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가장 밑에. 가장 하층 계급을 이루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룻기는 더더욱 특이한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특이한 것이 아니죠. 룻기서 1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서 1장 1절이니까 룻기서의 시작인데요. 룻기서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의 시대다라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바로 앞에 있었던 사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룻기서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다 좋다는 거 알아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까 했지만 오늘 말씀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었죠? 제일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사기의 결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사투리인지 조심하지 못해.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았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고 시작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와 또한 자신들의 노력 그리고 가나안의 토속신이었던 바알신 때문에 자신들은 이렇게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사사기 기자는 지멋대로 살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네 가지의 반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네 가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교안에 특별하게 사사기 그림 나무 동그란 원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그림. 그렇죠? 네 가지의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죄의 네 가지 악순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이 평안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다 보니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버텨요. 하지만 이 버팀이 계속되어지고 고통이 극심하게 되어지니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사기 기록을 보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회개와 동시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평화가 오니까 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구원받게 평화로운데 평화로우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뭐예요?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반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모습을 저 그림으로 이렇게 나선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악해져서 사사기 말미를 보시면 솔직히 이게 19금 도서로 지정해야 할 만큼 잔난 내용들이 솔직히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도 넘어가지만 뭐 쉽게 말해서 뭐 사람을 토막내서 막 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고 있는 룻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읽었었던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을 사사기의 패턴을 대입해서 봐야만 하고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을 넘나들어서 이주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이사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흉년 들었으니까 흉년이 없는 나라로 간다. 이게 이상하진 않은데 사사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거는 되게 큰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결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의 의미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바라보면 뭐예요? 평안이 있었는데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될 시점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차피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사시대 경험적 자기 멋대로 살 곳을 찾아 떠나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흉년을 주셨는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떠나버렸다. 그래서일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여기서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요. 잘 살려고 떠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압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핍은 당시 사회의 개념으로 보았었을 때는 정말 쫄딱 망한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입니다. 함께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룬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았더라. 10년의 세월간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가 돌봐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풍요로움을 찾아서 모압을 갔으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망과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이들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증거가 룻기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흉년 가운데서 죽인 것이 아니라 다시 돌보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역시도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쫓던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는 이 스토리 최근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몇번 나왔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이렇게 맺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탕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자기 멋대로 떠나버림으로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현명하다고 여겼을 텐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새 무엇이 보여요? 똑같이 나오미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도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려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제서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듯이 아버지께 나오듯이 나오미도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기에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나오미에게서 답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탕자의 결과와 나오미의 결과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좀 이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올 수 있죠. 나오미는 오면 되는데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 며느리가 문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도 계신데 며느리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들과 즉 이 모압 며느리 둘과 고향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죠. 왜요? 유대사회가 한 번도 이방인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모압인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더 싫어해요. 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마음을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방은 과부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지목대로 사는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이방 여인 과부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 답이라는 거죠. 이 여자는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라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떼놓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에 힘입어서 자신의 나라에 남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중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시면 왜 룻이 특별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함께 1장 15절,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분명한 게 이야기합니다. 동서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압신이 나를 혼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룻의 모든 것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서 남기보다는 죽을 만큼 괴롭다라고 여겨지는 그 외국에서의 과부의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녀의 주인이 모압의 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을 특별하게 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알려주고 함께하고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에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룻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서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아마 조금씩 남아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 그죠? 뭐 명절을 지킨다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조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믿음이 실제 그녀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는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요 성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룻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사설을 또 보면은요 처음에는 일을 잘하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흐르는 사사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함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룻을 좀 더 특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 룻이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룻을 살리셨을까요? 죽이셨을까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막 답이 확 나오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가?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그들이 언제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복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복선이 무엇인가라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지를 정말로 그냥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지금 여기서 무엇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던 나오미가 또다시 모압 지역에서 만난 그 기근과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룻과 함께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돌아왔던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보리추수가 시작되어진다고요. 추수, 풍요로움이지 않습니까? 즉 앞으로 나오미와 롯의 인생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 이게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시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들의 인생은 더 많은 열매들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무일푼의 과부이지만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으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기업 물음이라는 것을 하나 아셔야지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엘.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 걸 알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 읽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고엘 제도가 아주 중요한 룻기서를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에게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파들이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땅을 팔게 돼, 다른 지파에게 팔게 돼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아야 될 일이 있었을 때 친척들은 같은 지파 사람이겠죠? 같은 지파의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거나 다른 민족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금 땅을 되찾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토지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이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법이니까 여기 왔던 것 중에서 법하면 떠오르는 거 제일 재미없었던 성경 레위기 25장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서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어쨌든 가나서 팔았어요.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해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친척도 못 찾고 나도 돈이 없다. 그럼 언제요? 50년 지난 다음에는 어쨌든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원상태로 돌려놓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모두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대신 찾아줄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율법적인 근거가 이 고엘 제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 룻이 왜 회복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중요한 여인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아,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예요. 왜냐면 우연이라는 이 단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도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자, 그러면 룻기를 읽다 보시면은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하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연이 같다. 왜 성경은 여기서 우연이 같다라고 할까요?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친족에게 보내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어? 이 말을 위해서 해석을 잠깐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룻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뭐예요? 다 우연이에요. 왜요? 룻은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지만 정확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룻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 우연히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지금 무엇을 준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까?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룻은 아직 그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상이 없다라는 것이, 그 상을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상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그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보아스 밭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보아스의 그 종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자신의 변화된 실제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보아스에게 받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이 험난한 땅에 와서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조금이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모습이 2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21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여인, 그녀가 받은 처음의 복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죠? 특별한 복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일상은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양식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걱정거리를 갖고 왔지만 이제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되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롯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생 생겨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은혜를 다 받았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아들이 취직하기로 합니다. 취직했으면은 문제 끝! 은혜 끝!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취직하면은 집도 더 해야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아, 이 문제 끝났어, 은혜는 다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고 풍성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루세계 역사 허락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그림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3장 전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고엘 제도를 통한 궁극적인 삶의 회복, 당시로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긴 자녀에 대한 복,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큰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뱀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 청혼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내가 당신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를 루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한마디로 지멋대로 사는 시대.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유명무실화가 되어졌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실제적으로 법처럼 적용되던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루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를 만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아무도 안 지킨다는 그 사회 속에서 루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를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실정에서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가치 없다고 여겨서 버려버렸던 그 하나님의 법을 이 모압 여인인 룻은 그 법만 바라보고 보아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말한 처음 인내가 나중 인내보다 더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을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처음에 유대사를 오겠다는 결심, 그것도 정말 큰 뭐 마음의 결심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그 전까지 유대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한 결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사회를 이미 다 경험하고 나는 후단하는 겁니다. 이미 유대사회에서도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보아서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룻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법만 의지하여서 보아스에게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거죠. 뜨악할 때 벼이삭을 줍는 고데기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소망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마도 루스는 기쁨 속에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었을 때 그 법이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니 그 법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래서 그 모습을 더 큰 인애다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모압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유대인이지만 너무나도 대견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게 외친 감탄사와 같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롯과 나오미에게서는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모압에서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남편 없이 그리고 자녀 없이 평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남편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자녀를 얻게 되므로 인생에 큰 복을 허락받게 되어지죠. 룻이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한 사람에게만 힘과 능력과 보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방금 읽으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아기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누가 결혼했어요? 룻이 결혼했어요. 나오미는 여전히 과부 할머니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이 될 것이다. 생명을 회복한 것이다. 나오미의 노년을 봉양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나오미를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인생길에 동반자로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아디라 성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니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다 무너지는, 그러다 보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여기고 간수가 자다가 그 모습을 보고 죄수가 도망가면 어찌됐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간수를 안심시키고 너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너 왜 안 도망가고 있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당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간수만 솔직히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 바울과 신라를 본 건 간수 한 명이지 않습니까? 간수만 보았는데 궁극적인 구원의 복은 간수와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간수로 인하여서 전해진 이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회복과 룻의 복은 룻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룻과 함께한 나오미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행복 속에 있다는 거죠. 동일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의 시작으로 더 크게 주신다고 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도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